이 물을 마셔도 돼요? 1번, 네, 마셔도 돼요. 2번, 네, 마시지 마세요. 3번, 네, 마시면 안 돼요. 4번, 네, 마실 줄 알아요.